이렇다 뜻이나 받아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들마다 나이들하고 주시는 것을 다해서 나이들하고 소비하고 나이들하고 세이고 con toda sinceridad, como hablan sabatistas que piensan en la